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의 토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헌금 낼 것에서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를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얼마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는지 10만 원이었는지 혹은 만 원이었는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는 것이 참 두렵죠. 아마 드려야 할 100만 원 중에 단 천 원을 아꼈어도 베드로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했을 것 같아요. 가진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의 평가는 그 양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선함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영광 찬송가 348장, 통합 찬송가 388장에 수록된 곡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선우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웅장한 인트로가 정말 승전가를 연상시키는 찬송이었는데요. 아,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 공중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 그리고 1188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땅과 중국에 그리고 러시아까지 멀리멀리 전파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신 사연,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한류 문화를 통해서 구속사적 유사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한류 문화 산책으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책. 이 시간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문화와 그 속에서 발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여수아님, 하은혜님, 김수진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다시 서머 스페셜 마무리하고 한류 문화 산책 코너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참 다 반가운데, 뭐 굉장히 더웠죠. 네. 한 달 폭염 가운데에서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한국 단어들이 수도 없이 많은, 뭐, 가마솥 더위, 뭐. 그쵸. 네, 뭐, 아무튼 표현들이 너무. 물볕 더위, 네. 네, 너무 더웠어요. 오랜만에 이제 한류 문화 산책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또 마음이 새로운데요. 또 오늘부터 새로운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임에도 또 굉장히 제목부터 정말 뜨거웠던 네. 드라마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어떤 드라마로 저희가 또 함께하게 될까요? 네, 올 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시청률이 없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 제목은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서너 달 정도 되었으니 중국에 계신 분들과 또 북에 계신 분들도 꽤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주 큰 반응을 얻어서 남자 주인공인 성준기 씨가 새로운 한류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네, 특히 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미 한류 드라마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제 시크릿 가든 이제 상속자들을 쓴 이제 김문숙 작가 작품이어서 방송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었죠. 그래서인지 예상대로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저희가 계속해서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구속사적 유사 또 성경의 메시지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시간인 만큼 주인공 강모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모연은 배우 송혜교 씨가 연기한 인물인데요. 해성병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의사입니다. 강모연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사명감이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납니다. 날이면 날마다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병원에서 손꼽히는 실력이 있는 의사이지만 번번이 좋은 집안과 배경을 가진 선배들에게 교수 자리를 빼앗기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의사로서 본분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모연의 삶에 어느 날 정말 미스테리한 남자가 끼어듭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은 잘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뭐 이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정체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남자인 거죠.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게 된 이 남자에게 모연은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유시진입니다. 유시진과 강모연은 한마디로 첫눈에 서로에게 반합니다. 초반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남을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신선했어요. 보통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에서는 두 주인공이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태양의 후예에서는 그야말로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적극적인 두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뭐 16부작 드라마 보면은 이제 뭐 1회 만나서 뭐 15회, 16회 뭐 끝부분에 가서야 이제 두 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모연과 유시진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유시진에게는 급한 일이 생깁니다. 첫 약속 때는 갑자기 병원 옥상으로 헬기가 와서 유시진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만남 때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던 찰나에 전화가 와서 또 유시진은 어디론가 불려갑니다. 강모연은 이런 유시진을 보면서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남자 유시진의 직업은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군인이 아니고요. 최정예의 특전사 출신의 알파팀이라는 특수부대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선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홀연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모연은 이를 자세히 알 리가 없고 유시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는 총에 맞은 상처, 칼에 찔린 상처가 있고 자신과 만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어디론가 호출되지만 군인이라고만 할 뿐 이 남자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연은 알 수 없습니다. 시진과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연은 이 남자가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소명과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고 믿는 강모연은 유시진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시진을 좋아하지만 의사로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더 우선인 강모연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은 로맨틱 코미디 혹은 멜로드라마에서는 거의 초유의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장면이요. 집안의 반대나 주변 인물의 방해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드라마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태양의 후예 두 남녀의 깊은 사랑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류애적인 가치, 의리와 명예로움 같은 묵직한 주제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남자 주인공 유시진도 자신의 사명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예로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입니다. 의사도 군인도 선서를 하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선서인데 하느님, 이 절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뭔가요? 네, 뭐 절대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절대 가치라는 게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들은 이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나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오직 그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 바로 그런 게 이제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켜내고야 많은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후반부 16회에서 강모연의 나레이션 목소리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강모연과 수많은 유시진은 엄숙히 선서했다. 그들의 선서가 이 모든 땅에서 이 태양 아래 모든 곳에서 지켜지기를. 앞으로 태양의 후예를 통해 구속적 유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사랑에 울고 웃는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도 포기하려 하는 강모연은 확실히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충격적이었다는 평까지 듣는 이 장면을 저희가 음성으로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름 미안했어요. 그렇게 두고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라 설명인데요. 이번엔 어디 갔다 왔어요? 또 헬기 타고 갔어요? 아니요. 멀리 안 갔어요. 규정상 자세한 얘기는. 그렇군요. 간첩은 아니죠?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 문득 유시인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끌린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만나도 난 유시진 씨 얘기를 들을 수 없단 얘기네요. 규정상. 미안합니다. 특수부대 뭐 그런 거예요? 비슷합니다. 삽질한다면서요. 부대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건 총을 맞았다는 거고, 그럼 총을 쏘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네요. 유시인 씨는 나쁜 사람들하고만 싸우나요? 나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실에서 12시간도 넘게 보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생명을 위해 싸우는 거. 그런데 유시인 씨의 싸움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네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때론 내가 선이라 믿는 신념이 누군가에겐 다른 의미라 해도 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전 세 명의 전우를 작전 중에 잃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강선생과 강선생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 의사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미안하지만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잘 가요. 멜로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라는 게 참 신선하죠. 그래서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남자 시청자들을 많이 좀 끌어들일 만한 그런 대사나 뭐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0%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드라마 시청층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평소 드라마를 보지 않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남성분들까지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시진과 헤어진 후 이렇게나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강모연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토록 원했던 교수 임용에서 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수술실에는 발길도 뜸하고 TV 방송에나 나오는 동료 여의사가 집안이 좋다는 이유로 교수로 임용이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료의 교수 임용 축하 파티 때문에 TV 방송에 이제 대타로 뛰게 된 강모연은 그야말로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방송 출연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강모연은 그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가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해성병원의 간판 의사가 되어 고위층 VIP 환자들만 담당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병원에서는 교수 자리도 주었습니다. 모연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 더 이상 수술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모연은 우르크라는 나라의 의료봉사단 단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사장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괘씸죄로 그야말로 유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때려치우고 그동안 쌓은 VIP 인맥을 이용해서 개인 병원을 개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팀과 함께 도착한 우르크에는 반년 전 자신이 차버렸던 남자 유시진이 있었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시진을 만나자 강모연은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잊은 채 변해버린 현재의 모습이 창피해집니다. 네. 유시진이 기억하는 모여는 수술실에 살던 의사잖아요. 시진과 만날 때도 수술실에서 쩌들어 있던 모습 그대로 만난 적도 있었고 그것을 창피하기보다 나는 수술실에서 가장 섹시하다고 농담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자랑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이 그런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모여는 괴로워합니다. 이전보다 더 출세하고 더 유명해진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과 타협한 듯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칭찬해도 결국 내 모습은 내가 아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더 이상 사명감에 불타는 의사가 아니라 자주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강모연과 그런 강모연의 위약을 꿰뚫어보는 유시진의 대화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함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여전히 섹시합니까? 수술실에서. 오해하셨나 본데 나 여기 봉사니 사명감이니 좋은 뜻으로 온 거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잠시 날 끌어내렸어요. 끌려내려온 곳이 여긴 거죠. 그리고 나 이제 수술 안 해요. 수술 실력은 경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돌아갈 거고 돌아가면 다시 있던 자리로 올라가야 해서 아주 바빠요. 그렇군요.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 납중독 같은 증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힘든 질병이에요. 이 나라에선 감기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만나기 힘든 질병이라도 알고 있는 의사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의사가 슈바이처는 아니거든요. 그쵸. 방송하는 의사도 있어야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 건데 그 사진 병원에 딱 걸어두면 떼돈 벌 텐데, 그죠? 강 선생은 왜 의사가 됐어요? 국영수를 잘해서요. 특히 수학. 되게 설득력 있네. 의사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돈에 쫓기는 인생보단 돈을 쫓는 인생이 낫다가 내 믿음이고 남들이 뭐라건 내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게 내 용기고 병원이란 강남에 개업하는 것이 내 상식이에요. 속물이라 실망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강 선생은 계속 나쁜 사람인 척 합니까? 돈 때문에 의사 된 걸로 합의 봤어요, 저랑. 유대인님이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난 그 사이 꽤 변했고요. 근데 유대인님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농담은 여전해요. 왜 계속 나쁜 사람인 척 하냐, 뭐 이 대사가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느끼는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리고 유시진은 이런 강모연을 잘 알고 일부러 자극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네, 잘 보셨어요. 원래 강모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시진은 일부러 자조적인 말을 하며 나쁜 사람인 척하는 강모연을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모연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연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리라 믿어주죠. 네, 그리고 시진이 믿어준 대로 정말 모연의 사명감은 다시금 이제 살아납니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말이죠. 첫 번째는 아랍연맹의 의장을 치료해준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우르크 현장 의료시설인 메디큐브로 아랍국가들 연맹의 의장이 헬기로 실려오는데요.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은 아랍 의사만이 의장 몸에 손을 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본부에서는 경호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현은 이대로는 몇 분 안에 환자가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총을 겨누는 경호원들에게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합니다. 물론 모현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진과 알파틴 군인들이 경호원과 대치하여 모현을 지켜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현은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고 믿던 예전의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큰 사건이 생기는데요. 바로 태양의 후예에서 몸통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크 발전소 공사 현장의 지진 사건입니다. 이 재난 현장에서 모현은 내면에서 꿈틀대는 사명감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해성병원에서 보내준 비행기가 있음에도 거기에 탑승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팀 팀장으로서 재난 현장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합니다. 하이힐을 벗어서 뒷굽을 떼어내고 자기 몸만한 의료 가방을 메고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이 장면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마웠어요. 믿어줘서. 많이 무서웠죠? 솔직히 좀... 네. 대인님도 무서웠죠? 나한텐 비교적 익숙한 상황이라. 그리고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방송하는 의사도 있어야 한단 말 진심 아니었습니다.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틀린 말도 아닌데요, 뭐.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사한텐 틀린 말이죠. 정 그러시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헬기 인원은 일단 먼저 귀국하라는 명령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실 수 있을 때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같은 말 하게 하시죠? 계속 시간 낭비하자고요, 이렇게? 모든 책임 우리가 질 테니까 데려다만 주라니까. 안 됩니다. 가십시오, 얼른. 전 명령 받은 대로. 의료팀 책임자는 저예요. 이게 지진이면 그 현장에 누구보다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남겨진 동료들도 있고요. 우리끼리는 귀국 못합니다. 아니,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아십니까? 방금 알았어요. 그 얘긴 가면서 하죠. 환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팀 조끼 입으시고 트레아지 분류법은 알고 있죠? 비행급은 녹색, 가벼운 경상은 노란색, 치료가 가장 시급한 응급 환자에겐 빨간색. 그리고 현장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중환자에게 사망자와 동일한 검은색. 검은색 비표가 붙은 환자는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집중합니다. 울핀이나 데베롤 처방은 교수님 오더 받고 합니까? 아니, 일일이 그럴 순 없어. 주변 상황에 따라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가죠. 네, 마지막 대화 후에 강모현은 자신의 하이힐을 벗어서 뒷굽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공사 현장 노동자가 건네주는 노동화를 신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극한의 상황에서 힘든 작업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모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이고 또 편안해 보입니다. 네, 오늘 태양의 후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멋지고 예쁜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달콤한 사랑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편견을 깨고 자기의 사명감에 대해 고뇌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 이 속에서 분명 구속사적 유사 또 복음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수아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태양의 후예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의사이고 군인인 것은 특별한 장치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강모현이라는 인물의 사명감과 그에 대한 고민 또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모든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또 이 세상에 더 만족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정말 우리가 찾으려고 더욱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생스럽고 재미없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곁눈질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강모연은 수술실에서 살 때는 번번이 교수 임명에도 탈락하고 어느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담당했고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교수직에도 올랐지만 모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차주적인 말들로 위약적인 말들로 자기 스스로를 상처 줬고 스스로의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의사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돈에 쫓기는 인생보다 돈을 쫓는 인생이 낫다가 자기 믿음이고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내 용기이고 병원이란 강남에 개업하는 것이 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속물이라 실망해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 이건 강모연의 진심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그 절대가치가 강모연을 의사 길로 이끌었고 그것이 강모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반에 유시진에게 전 의사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다 이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 것이 강모연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회복했을 때 자신의 사명감에 충실한 삶으로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강모연은 다시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사명임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도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의사 강모연의 사명과 그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과 남한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명이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류문화산책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우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윤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 함께 하셨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범사에 풍성히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문제 해결자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골리앗 장군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로 그들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데리고 와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이르는 거인이었으며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절과 5절은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거인이었던 그는 이렇게 중무장한 상태로 이스라엘에게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나와서 싸우자고 그리하여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와 싸워보기도 전에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조차도 앞장서 나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입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때때로 우리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완전 중무장한 채 빈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난치병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비난과 참소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또한 마음속에는 교만의 골리앗, 열등감의 골리앗, 또 마음 한구석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상처의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사람들은 창과 칼을 갖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같은 문제와 싸울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 어떤 문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물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크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이상 사람들처럼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권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골리앗은 넘어지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정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물 몇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며 어떠한 대적이 다가와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기억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6181-9191, 6181국의 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숲 소리보기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제 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